평화의 나라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였으면 나같이 교육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아멘. 살다 보면 우울한 일과 또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가족 전체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한 그 딸들 가족 전체가 그 아들의 그 면접을 그 면회를 하기 위하여 그 군대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찾아오는 그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가족 전체가 다 그 불미스러운 일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형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기타를 들고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찬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많은 슬픔들과 그런 고통과 한꺼번에 가족들 다 잃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울면서 주를 바라보며 기타를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본문 말씀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으며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런 와중 가운데 여러분은 주를 향하여 감사와 간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주 어떤 평범함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삶 가운데서 받아들인다면은 아,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런 환난과 아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순종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의문을 풀며 어떻게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또 그 와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 이런 의문을 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 닥쳤을 때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되며 우리의 심정을 찢어버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격동과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한 번은 그 중국에 여러 가지 그 문화 혁명과 여러 가지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을 완전 말살시키고 선교사를 다 쫓아내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아픔 가운데 한 선교사의 그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일어나 막 그 아픈 감기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그 주위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한 그 또 선교사의 아내가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또 협력할 손이 이루시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감사와 또한 기도를 또한 우리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중국에서는 그 환란은 물러가고 더 풍성한 지금 1억 명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런 환란이 멈추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간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이런 많은 마귀의 역사도 있고 또 우리의 죄성과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안에서 그런 활동들, 마귀의 활동과 우리의 죄의 관용함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그 여러 가지 그런 역사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죄의 결과들이 또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은 아마 좋은 예만 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부부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장애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물질 하나하나 채워주시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신학생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 가정에 다가오는 그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충분히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그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거의 10년 동안 그 부부가 기도하면서 그 소아마비가 다 치료돼서 정상적으로 사는 그런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 그건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 대학가들에게 2,000명의 선교사들을, 2,000명을 다 구원시키고 선교사로 다 준비돼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참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며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떤 그 목사나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이건 정신난 사람이 아니고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과 또한 십자가로서 완전한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 그 가운데 희락과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우울함이 들 때나 여러 가지 그런 격동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알지 못하는 사고, 이상한 사고들, 여러 가지 계획하고 이제 물질을 모아서 또 예배처를 마련해서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그것도 교통사고 이상하게 그런 것이 날 때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그런 알지 모르는 그런 거짓된 형제들의 위험과 핍박과 속임수들을 겪을 때마다 우울함과 우울증들이 울컥하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며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기쁨 억지로라고 할까요? 다시금 난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협력하여 손을 일으시고 또 이런 모든 화가 전화위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은 너희의 고생이 아니요, 너희의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어에 담긴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기쁨, 그 선과 그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성과 악의 기준이시며 너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함과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모든 선과 악의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 그 선악과가 그 모든 에덴의 중앙에 있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 아닙니까? 마귀, 천사, 그 영적인 우리 또한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나 그 영원 불변 가운데 어떤 자는 지옥에 가고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은 그 마귀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여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그 말씀을 어기게 하여 그 언약을 어기게 하여 그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그 지옥에 우리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된 죄를 지면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고 우리가 잘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잘 지내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창세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열매를 먹으며 고통과 아픔과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공의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봐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 봐라 그러나 난 너희를 사랑하사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유와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에덴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라고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한 것입니다. 너는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완료형으로 완전히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의 완전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함 가운데 벌써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 가운데 완전함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좀,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약간 맛을, 약간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한, 그 완전 성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 가운데 점점 성화에 이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천국에서의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완전함 가운데 이르는 그런 것을, 언어적으로 제가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나중에 더, 완전 성화, 또 점진적 성화, 그 성화의 부분을 다룰 때 더 자세히 한번 그 연구를 해보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다시 그 본문상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십자가에서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과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엔 희락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많은 거짓 형제의 위험과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 말씀, 기쁨의 복음, 그 빌립보서가 쓴 그 곳이 바로 감옥 속에서 갇혀서 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곳에도 갇혀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자유, 죄에서의 해방,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그 나라의 노인자,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간단하게 죄에서 너를 자유롭게 하였고 의의 종이 되게 하였다. 바울이 얘기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의 위험과 마귀의 활동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죽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선교를 하러 떠나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무디가 하나님의 그런 많은 일을 다 마치고 죽음의 자리에 놓였을 때 갑자기 환상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며 나를 맞이하는도다 하며 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기쁨의 그 근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모든 그런 환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모든 죄의 쇠사슬 가운데 능히 그것을 깨뜨린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죄의 넘쳐흐르는 그 세상의 고통 안에서 우리는 능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 갇힌 곳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외쳤던 것은 충분한 그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체험하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물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협력하여 선일이며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한 권에 80 이상까지 살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이끌어달라고 오직 예수님만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또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이 동참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은혜의 손길 아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형제, 어떤 예수님께 다 나와서 예수님께 다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주께 나와서 주여 나를 쓰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아니다. 너는 떠나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각기 전파하라. 그래서 열두 제자를 택하셨고 또 바울을 택하여 내가 저를 택한 것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기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쓰시는 그 손길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가 말씀 안에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이 너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춘이 뭐 땅을 사고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식이 저보다 잘났다 그러면 어우 너 자식 참 잘생겼네. 너보다 더 낫네. 똑똑하네. 그러면 괜히 저 기분이 좋습니다. 그치? 내 자식 좋지? 지혜롭지? 잘났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기도할 때 너가 뱀을 구하면 자녀에게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구할 자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덴. 죄 가운데 우리가 이런 슬픔과 아픔 가운데 놓인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가운데 놓였나 그 선교사의 아내처럼 불평과 불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주의 말씀 붙들고 감사와 간구를 드며 기뻐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사 놀라운 부흥과 감사의 열매를 또한 맺게 한 그런 역사적인 결과를 우리는 또한 묵상하며 또한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외칠지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우리가 확실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 기쁨과 그 축복,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크게 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보다 더 잘 되고 큰 일을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그 가운데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 10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잘나고 의롭고 그런 것의 기초와 본질적인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은 끝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자리며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은 은혜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즉 자녀 안에서 시작되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뱀을 달라면 그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라.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로 시작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화와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와 거룩의 회복과 붙들어줌과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안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응답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십시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그것을 알고 주 앞에 나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써주소서. 주여 우리를 머리털 안에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건강을 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또 그 담대한 믿음이 있는 그 근원은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크게 하려는 그 아버지의 그 진정한 마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며 우리 사랑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진정으로 귀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또 그런 도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뭐 수사적으로 뭐 그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권능이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권능이 넘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말과 너희 그런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오. 너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는 나라에 보겠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까? 어떤 자가 그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뭐냐면은 찬양의 그 찬송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찬송 시리즈가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그 치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모든 치아가 다시 그 이빨 그 치아라고 해야죠. 그것이 이가 다시 나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있냐면 자기 그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말씀 듣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자녀가 옷을 벗고 춤추는 걸 뭐라 그러죠? 스크리퍼인가 뭔가 뭐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그런 것들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딸한테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다고 예수를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그런 옷을 벗고 춤추는 그런 일들을 버리고 다시 어머니 앞에 그 부모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그 할 때의 그 열매의 능력과 간증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그 활동력은 이렇게 살아있고 현실적이며 능력과 권능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또한 활동하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런 것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적이다 하며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보면 이적, 표적, 그게 믿음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그런 도덕적인 삶, 수도사적인 그런 금욕적인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잘못되면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오히려 사랑이 메마르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런 역동적이며 그 다음에 그런 말씀 가운데 그 거룩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손길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능력 그런 역동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무슨 뱀을 그 독사의 뱀을 왔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그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과 권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것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제 설명을 과장해서 죄송한데 자꾸 그 어떤 거룩을 강조하다 보면 경건에 이르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 잃어버리는 그 금욕주의며 수소자적이며 도덕 속에 빠지는 그런 오류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그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은 소멸치 말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도 맺지만은 성령의 은사인 그 권 병의 치료와 또 권능의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와 영적 분별력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역동적인 능력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그런 은사적인 능력과 또 성령의 그 성품적인 거룩과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과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말면은 그런 부분이 같이 노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 이 예언 부분은 따로 떼어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언은 그 구약에서의 그 예언은 거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의 80%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란 부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흐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의 녹아진 가운데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맞춘다는 그 예언의 뜻이 아닙니다. 그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갖고 있는 경륜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대사로서 말하는 사자들,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뭐 마게도냐로 가는 것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과 핍박당하지만 다시 또 너희가 풀려서서 복음을 전 세상 끝까지 전하게 되는 스페인까지 또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그런 로마에 이를 것과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그런 복음의 흐르는 것과 아시아에 갈 것을 막을 것과 이런 부분들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런 성경의 기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런 것들이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기 하겠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래서 그 예언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그 지금 와서의 목사들의 설교,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알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예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종옷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너는 나를 닮았어. 나의 신의 성품에 이른 것과 의유와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였고 성령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성화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의 그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너희를 온전히 하여 완전히 이르게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뜻이 우리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만 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의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하신 절대 주권,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완전하며 그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영원하며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절대적인 보호와 완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믿으시니 믿을만 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의 완전과 우리의 구원의 영원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그런 말씀의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가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그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합시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양누리 교회 공동체가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안에 거하시기를 또한 그 안에 거하셨다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이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쓰기 위하여 십자가와 예수의 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그가 또한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또한 이루시라 그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을 완전함을 우리 영원함을 완성함을 다 이루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시며 그 축복 안에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땅에서 하셨어.